세월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불타던 두 가슴에 그 정을 새기면서 많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내가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